사도행전 제25장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류선교회 오늘 찬양 하시겠습니다. 446장 아버지 우리 인류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의 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위하여 봉사한 자들이 아닙니까?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남은 여생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천부장이지요.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여기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 이렇게 그 이름이 이게 딱 나와 있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하는 그 가문의 이름이죠. 가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인데 가문의 이름과 그라 루시아라는 그 자기 개인의 이름 이렇게 해서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의 이름이고 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이 벨릭스를 두고는 총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총독의 이름이 유대에 파송된 로마 총독 제11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후 예수님이 십자에 돌아가신 이후에 파송이 되었던 총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AD 52년에서 58년까지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나라에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그냥 뭐 누가 그냥 대충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란 말이죠. 로마 총독의 이름 그쭉 로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로마 11대 총 유대에 파송되었던 로마 11대 총독이 누구냐 보면은 거기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관계되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역사의 한 발자취잖아요. 역사의 한 발자취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가 신앙이라 하면 그냥 아 눈 감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 딛고 살아가면서 걸음 걸으면서 가서 시장도 보고 직장도 가고 뭐 학교에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자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을 한다 하면은요 교회 문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막 경건하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교회 문 딱 나가면 땡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교회는 다음에 보고 언제 봤든지 모르겠고 그냥 세상은 세상 삶으로 그냥 살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안에서 듣고 찬송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그대로 거기 가가지고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도 그대로 해야 되고요. 시장 보러 가면서도 그대로 해야 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그 차가 옆에 지나가는데 봤더니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한참 좀 있다 하니까 이제 어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만은 책을 한 권을 가지고 내리는데 봤더니만은요 거기에 구역 공과책을 들고 차에서 쉬는 동안에 구역 공과책을 가지고 들고 거기에서 그걸 읽고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가르쳐줄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자기가 가서 어떻게 봉사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런 준비가 있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주일날이네 아이고 빨리 가자 아이고 지각하겠네가 아니라 오늘은 얼마나 내가 빨리 갈 수 있을까 뭐 그냥 차를 냅다 달리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대 연습 시간에 내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내가 먼저 가가지고 준비해서 물이라도 끓여놓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 물이라도 좀 끓이면서 준비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이지 교회 안에만 신앙이고 교회 문 벗어나면 신앙이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로마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인물들 모두도 역사 속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이지만은요, 로마의 총독이지만은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에 쓰여지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호송해주는 이런 역할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뒤에 가서 변호할 수 있는, 오늘 여기에 이 변지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 변지가 그냥 변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그 속에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런 모든 그 이 말하자면 이 천부장이 조사를 한 거지요. 변지에 이런 모든 변지에 이것이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면서요 이 그들의 공회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70인 공회거든요. 거기에서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직접 고발한 내용이 뭐냐 들어보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신문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신문을 해서 이 신문을 한 것이 바로 예비조사에 속하는 거예요. 예비조사에 이 속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야, 천부장이 아무나 천부장 하는 게 아닌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그냥 뭐 이 말이 이 말, 이 말이 그 말 긋고 그 말이 그 말 긋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떠들고 바울은 뭐 이렇게 떠들고 뭐 그러는데, 이 천부장은요 그 벌써 내용을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나 천부장 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오늘 여기에 이 사건의 성격을 딱 규정을 짓는데, 이것은 살인죄도 없고 다른 범죄 사실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29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기초조사에서 벌써 이 사건의 그 본질, 이 사건의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의 사건인지를 벌써 한번 그 성격을 딱 규정을 해놨어요. 앞으로 이제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정이 열리고 거기에서 논란거리가 있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지 이 범위를 벗어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초조사를 이미 벌써 딱 규정을 지어가지고 총독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단순한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라 여기 안부에 대한 내용들도 쭉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사건의 이 고발의 어떤 내용인지의 그 내용 자체를 딱 규정을 해서 기초자료, 기초조사를 딱 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뭐 오늘날도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누가 이 소리 했고 누가 저 소리 했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뭐 사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검찰은요 그걸 딱 집어가지고 요거는 요게 범죄 사실이다.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규정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천부장도 역시 참 재치 있게 이런 모든 그 성격, 이 사건의 성격을 딱 규정을 지어서 이 총독에게 이 편지를 공문 형식의 기초조사 자료를, 그리고 이 내용들의 앞뒤 모든 내용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가 했는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는데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듣고 알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쓱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고약한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매질하려고 잡아맸잖아요. 무조건 두들겨 패가지고 불어 하려고 사도 바울을 잡아맸단 말이죠. 그러는데 다 매놓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묶을 수 있어 한마디에 딱 그냥 아이코 싶어가지고 빨리 풀어주고는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런 내용은 싹 빼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해케도 약아요. 정직한 것이 필요하지만은요. 뭐 사실은 이런 데에서는 이 사람들이야 아,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 그게 자기 허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쏙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성격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성품 속에는 이런 자기 결점은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그런 그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것에 휘말리지도 않아야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든지 오늘 이 천부장을 동원해가지고 로마의 천부장을 동원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뭐 보병이 뭐 200명 또 뭐 장병이 200명 그다음에는 말을 타는 기병이 70명인가요?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이 역사 속에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면 소설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오늘 벨릭스도 오늘 루시아도 이 이름들이 다 역사 속에 나오는 이름들이고 사도 바울, 바울도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의 사건과 인물 속에도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도 써서 미리 기초조사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로 정직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능력으로 뭘 하겠다고요? 말부등 치고 해봐도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내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럴 때에도 내가 정말로 죽지도 않아요. 또 우리 마음속에 아 죽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순교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우린 저렇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죽으면은 주를 위해 순교자가 된 것이 감사하고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하셔가지고요.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편지를 보면서도요. 다 드러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엉뚱한 말 다 막 해가지고 아, 사도 바울을 어쨌든지 간에 해치려고 하지만은요. 근데 이 편지 속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기초조사가 벌써 다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김영섭 권사님 뭐 했는지 다 써놨다고요. 아, 웃지 마세요. 김순자 권사님 똑같이 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모저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초 자료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 편지에는요. 고생한 것도 다 나와 있고요. 눈물 흘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때에 그 자리에 가면요. 이 총독 앞에서도 이런 게 다 공개되고 나오잖아요. 총독 앞에서도 이게 다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게 안 나올까요? 그날 내가 뭐 했는지 다 알아. 다 나온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공개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감사할 일도 있을 것이요. 혹은 또 어떤 때는 참 후회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죠. 또 부끄러운 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도 없어야 하지. 그것이 오늘 이 편지를 보는 오늘 우리들의 느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완전하게 잘 보냅니다. 잘 보내주는데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요.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사실 얼마나 걱정스러웠습니까? 40명이 목숨 걸고 먹지도 않고 아직 막 자기들이 순교 각오를 한 거예요. 먹지도 않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순교할 정도로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런데 이런 그 생각과 정신이 지금도 저기 저 테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그 결심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해야 할 우리들은 그 결심을 다 하지 못하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우리 마음에 각오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살면은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죽는다 할지라도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일이 순교라면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러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죽이면서 자기가 폭파해가지고 자기를 자살 폭탄을 하면서도 자기가 죽으면서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순교했다고 생각. 아이고 세상에, 그게 어떻게 순교요? 남 죽인 못된 짓이고 자기도 정말로 허무하게 죽어버리잖아요. 남의 생명을 죽이면서 자기도 허무하게 죽으면서도요, 그걸 가지고 순교라고 좋아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남을 살리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과 이런 자부심이 없다 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역사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치열을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인.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저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그 마음 속에 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의 열쇠를 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담대히 예루살렘을 올라갔었고 또한 그가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은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또한 이 변지들을 통하여서 그가 죄 없음을 분명히 해놔놓고 그리고는 또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저들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지를 써놓아서 이렇게 보내어주지만은 언젠가 나에 관한 편지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되어진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야 할지 즐거워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정말로 부끄럽고 민망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언정 아버지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저들의 모든 삶의 발자취 자취마다 아름다움이나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우리 동서울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붙잡아 버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이상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일을 가지고 두 번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하면 된 게 아니라 그만하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은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셨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만하면 된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실 거예요. 그대로 내리 찍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만하면 됐다 하셨지만은요, 하나님 자신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요? 우리는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좋은 시절을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내 자유입니까? 그게 내가 누릴 내 자유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도 똑같이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 엘리야 나타나기 전에 이미 벌써 엘리야도 대단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 아까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다시 솔로몬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참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 르호보암대가 돼서 나라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서 북이스라엘 남 유다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왕국 여로보암은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요 애굽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유대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귀족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대표로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선친 때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으니까 우리 세금 좀 줄여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하시면은 우리가 또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에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 그걸 하겠습니다 했더니만은요, 그 솔로몬을 모셨던 지혜로운,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대신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맞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저들이 역시 왕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이 미련하게도요, 그 이 나이가 든 경험 많은 대신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친구들 혈기왕성하고 뭔가 박력 있게 추진력 있는 젊은 팀들을 불러가지고 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왕이시여, 저것들을 그냥 두니까 그런데요, 그냥 내리 찍어버리고 내리 눌려버리고 꽉 눌려버려야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죠. 조금 풀어주면 또 들고 조금 풀어주면 또 들고 저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반에 그냥 팍 눌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요, 그 말이 솔깃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르호보암의 왕국을 나누어서 흩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는 그 대신들, 솔로몬을 모셨던 그 대신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젊은 혈기왕성하고 뭐 패기가 있는 이 젊은 신하들의 말에 그러면 거기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그렇게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애굽에 갔다 왔던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나라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북왕국을 이루어도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지 못하도록 할까 생각을 하고는 철조망을 딱 쳐가지고는 국경선을 딱 만들어가지고는, 그리고는 아 이것만 해가지고도 백성들이 뭐 철조망 쳐놨다고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철조망 바로 가까이에 있는 베델에다가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저 북쪽 끝에 단에다가는요, 거기도 또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에게는 아 이 사람들아 굳이 저 뭐 밑에 먼 예루살렘까지 갈 게 뭐 있어, 아 여기 있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내려갈 거 없어, 여기 가까이 있어. 그러는 거기에 그 신전에다 뭘 갖다 놨더라고요?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그러고는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애굽에 갔던 사람이 표가 나지요. 오늘 우리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갔다 온 거 다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때 배웠던 거, 그때 생각했던 거, 그때 경험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 경험들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오직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완전히 하나님 앞에만 새로워져야 되는. 그랬는데 그 여로보암의 그 단과 베델에 있는 송아지 그게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아합왕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내려오면서 이제는 송아지보다 더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예요? 바알신이 들어왔어요. 이 바알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그러니까 송아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신까지 들어가니, 송아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바알신이 완전히 생활 속에 다 젖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만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전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을 거냐 말이야. 끊을 것은 끊고 완전히 새로워져. 그러면서 바알 신의 선지자들, 그 바알의 아내가 되는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을 끌어모아놓고, 자, 하나님이 진짜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제단을 쌓아놓고는 하루 종일 거기에서 바알 신을 부르고, 그리고는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면 내가 하시. 그래서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재물을 확 태우고 그때에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진짜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네. 근데 850명을 잡아라. 다 잡아가지고요. 저 밑에 시내 밑에 가가지고 다 목을 쳐버려. 다 죽여. 와 대단하지요. 한 사람이 850명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요. 백성들이 다 이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850명을 그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엘리야의 말 안 들었다고 하는 거냐. 나도 벼락 맞아 죽을라. 그런지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런 대단한 엘리야이지만은요. 엘리야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의 이름? 아니 엘리야의 이름이 뭔지 모르세요? 엘리야의 이름이 엘리야지. 엘리야라는 말의 이름이요. 그 뜻이 뭐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에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시지요? 엘리 엘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라는 말이요. 엘라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하는 것은 나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그런데 엘리야는 뒤에 한자가 더 있잖아요.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 그 말이잖아요. 엘리야 하는 말은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엘리야의 이름 엘리야는 자기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 그 대단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오늘 여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말씀이 평안하시지를 못했는지를 오늘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오늘 과부 사렙다 과부의 이 모든 말을 들은 엘리야는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아이고 세상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엘리야가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이 엘리야를 볼 때는요 엘리야의 신앙이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또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뭐냐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에 곧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좀 띄워져 있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못하고요. 엘리야가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렸다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엘리야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 이유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지를 이 아이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의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 죽은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엘리야가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이 담대한 이 놀라운 엘리야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들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아이고 목사님 난 믿음이 좋은데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직도 구구단 외우고 있거든요. 구구단 외우는 사람은 그 언제 외우는 거지요? 초등학교 때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외우는데 지금 목사님 저는 구구단 잘 외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해보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고민해보고요. 그걸 고백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아직도 구구단 외우면서요. 나는 잘 외우는데요. 여기 오늘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아직도 구구단 외우고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철저한 신앙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요, 그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 신앙이 아닌 것. 깊은 신앙이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달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열심히 구구단 잘 외우다가요 그 다음에는요 오늘 여기 이 여인처럼요 애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만 아이고 원망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지니까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아 위에 막 엎드려도 보고 또 안 되게 한 번 더 해보고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한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또다시 말씀이 안녕하지 못한 어리석은 솔로몬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솔로몬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도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로 너무나 허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고요. 오늘 엘리야를 보면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이 사르밧의 이 과부도요 확실하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엘리야를 공개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기적을 봤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실컷 했는데 그걸 다 보고도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는 이제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요 진실인 줄로 내가 이제야 확신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여서 그냥 적당하게 살면은